시에 가까워지는 시간, 시의 쉬움과 재미를 더하다, 시 플러스 플러스. 처음 더할 시집은 박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저는 김덕후입니다. 그래서 이름 들어도 좀 감이 따고죠. 김덕후인데요.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하고요. 뭐 최근에는 트와이스? 맞죠. 부산에 왔죠. 공연을 했죠. 네. 뭐 그것뿐만 아니고 놀이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막 공부로 막 다가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을 많이 하고요. 시도 좀 오락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음 분. 아, 네. 저는 서단풍이라고요. 단풍이라 지은 이유는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1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이제 국기가 이제 단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고 또 4년간의 미드 시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좀 미드라고 해서 시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영미권 문화에 관심이 많고 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목소리입니다. 뭐 큰 별 뭐 깊은 뜻은 없고 그냥 시풀풀의 간판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 좋다. 좋으시네요. 네. 목시인가요, 목시? 목소리 갈고 닦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르막이라고 합니다. 제르막은 일단 한국어가 아니고 저쪽에 몽골어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제르막이라는 단어랑 그 단어의 뜻을 보고 그만 반해버려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려고 합니다. 제르막의 한국어 뜻은 진눈깨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는 문학을 조금 전공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전공했잖아 뭘 말 맞잖아요. 네. 겁내는데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희가 오히려 무섭고 겁이 많아서 네. 네. 여기서는 자신감을 네. 함부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강력한 사람인데 네. 함부로 말하는 걸 요즘에 겁을 많이 내가지고 네. 나이가 들면 그렇죠. 네. 나이 들었다고 아직 18살밖에 안 되는데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만. 아 제르막 왜 진눈깨비가 꽂혔어요? 진눈깨비라는 단어 자체 한국어 단어에는 그냥 네.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제르막이라는 그런 그 몽골어 자체에 뭔가 멋있어서 예 네, 멋있기도 하고 매력을 느껴서 예 네, 뭔가 정말 먼 나라 가 맞긴 한데 정말 더 먼 나라 언어인 것 같기도 해서 낯선 게 좋아서 네, 꽂힌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저도 외국 사람 이름 중에 알렉산더 뭐 이런 그런 음절이 너무 못 쓰는 것 같아서 그런 울림 자체가 좀 멋있는데 네, 있는데 울림 자체 네.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약간 그런 예 그거랑 비슷하다. 그렇구나. 저희가 그럼 다 소개했으니까 시집을 소개해볼까요? 네. 네. 박준, 이거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시집을 제가 골랐습니다. 왜 골랐느냐?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시집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그거죠. 초판본들이 다 1, 2, 3, 4위 다 먹고 있죠, 시집에서는 그때. 그렇죠. 그 밑에 한 넉 달 전에 초판본 대세가 나오기 전에는 이 시집이 베스트셀러였죠. 1위 하고 있었죠 아마. 이게 왜 됐냐면은 비밀독서단이라는 네.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지인분이 이 시집이 미디어의 힘으로 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혹시 프로그램 시청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 네, 저도. 저도 못 봤어요. 나도 안 봤는데 이게 시를 쉽게 접근하는 게 좀 저희 목적이고 그리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시집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싶어서 골랐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저는 뭐 이거 TV 전파를 타기 전에는 안 읽고 TV 프로그램은 안 보고 그냥 이걸 시집을 선물을 받아서 읽었는데 TV에 전파를 안 타도 참 좋은 시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TV 전파의 유명세를 타지 않더라도 그냥 나중에 돼서라도 유명한 시집이 되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아무 분이나 나오시면 쉽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네,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네. 좀 좋은 시집이니까 네네. 좋은 시집은 묻혀있기도 하지만 결국 떠오를 수는 있는 거니까 네. 다들 평소에 시집 많이 보세요? 아니요. 거의 안 봅니다. 저는 그럼 제리망님 좀 보시겠네요. 저도 요즘엔 좀 많이 게을러져서 많이 안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시집을 안 읽으면 평소에 책은 좀 읽으시는 편이신지 다들? 저는 시집을 따로 읽기보다는 그 예쁜 노래 가사들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그걸 누가 뭐 시 해석하듯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브런치라는 그 플랫폼에 올린 걸 봤는데 되게 그런 시 쪽으로 접근해서 해석을 하니까 뭔가 또 새롭게 느껴지고 가사가 네 되게 네 좋더라고요. 브런치를 자주 본다? 그 카카오톡에 뜨더라고요. 네. 그. 나도 네. 봐요 그거 네. 재밌던데 네. 제르망님도 책을 평소에 잘 안 보시나요? 조금 이게 이것도 주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그 사춘기처럼 어쩔 때는 건기 우기처럼 네, 400페이지, 500페이지 넘어가는 책들도 막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릴 만한 에너지가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조그마한 무슨 4페이지짜리 팜플렛도 읽기 힘든 시기도 있고 지금은 약간 후자인 경우인데 그래도 또 우스운 건 저번보다는 조금 나아서 그래도 소설집이나 좀 가벼운 문장들이 있는 그런 책들은 좀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집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들 받으셨는지? 되게 저는 그냥 첫인상을 말하자면 네. 정말 단어, 그러니까 시구에 대한 선택을 적절하게 정말 시인이 잘 구사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첫인상이었고요. 그리고 계속 읽다 보니까 점점 더 잔잔하지만 크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좀 더 사람들의 마음속을 울리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르망님의 감상에 다들 좀 겁을 먹으신 것 같은데 겁 안 먹어도 돼요 정말. 목소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시집을? 딱 처음 읽고 느낀 생각이 무슨 소리고 뭐지? 약간 이거 뭐지? 머릿속이 약간 하얘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곱씹으면서 계속 한 두세 번씩 회독을 하면서 또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좀 이미지로 접근하셨네요. 네. 그게 또 시를 읽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독일을 구하세요? 그냥 자유롭게.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약간. 시에는 답이 없어서 모든 걸 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단풍님은 네,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 시집에 미인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를 사실 쓰면은 그거보다도 시인이 보통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이러면 좀 이렇게 뭐랄까 급진적이고 좀 이렇게 세게 나가는 편이 많은데 보니까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내용이. 그리고 시를 보면은 이렇게 의식 화자의 의식의 흐름을 그려요 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거 생각하다가 이거 생각하다가 그런 걸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읽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좀 편했던 것 같고 좀 편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소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이미지? 네,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또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미드 얘기했는데 영상은 판에 박혀요. 영상은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거는 반대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죠. 근데 이미지로 상상하면 또 판에 박는 행위가 아닌가요? 이제 근데 이미지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씨는 나의 내가 읽을 때는 내가 판에 박잖아요. 근데 아 본인 스스로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아, 예. 그냥 아, 네. 아 근데 영상은 전체적으로 다 박아버리니까. 아, 그냥 다 만인에게 다 똑같은 거고 그쵸. 이거는 만인에게 다 다른 느낌을 준다.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다 나올 거거든요. 시마다. 시집을 좀 처음 읽으셨 시집 자체를 읽어본 건 처음이시죠? 이건 두 분은.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그 감히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 수능 때 이제 읽어본 한국의 대표 시선. 네, 뭐 고등학생이 꼭 읽어야 하는 90선 아, 이런 거 있죠. 목소리님은 저는 시집을 사봤습니다. 작년에 겨울에 네. 아 겨울 아닌가? 아무튼 정확히는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상욱 시인의 시 읽는 밤 시밤. 나 그거 읽어봤는 나 서울시를 읽어봤는데. 서울시요? 아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걸 왜 썼냐면 네. 그냥 광고에 꽂혀서. 네. 그렇구나. 그리고 화상욱이 뭐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멋있죠. 사서 봤는데 산 지 한 13분 만에 후회한 거. 13분 오래 나는 수술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또 바로 볼 거잖아요. 오래 오래 갔네요. 네.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시밤 네. 시집은 네, 네. 제르망이 아주 잘 네, 평을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시집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벌써부터 그냥 다 읽혀요. 그 사람에게 예. 기대됩니다. 그러면 예, 시 이제 시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예, 뭐 시를 소개할 건데 저희 한 편씩 골랐죠.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시를 네 명이서 네. 그래서 한 편을 낭송을 하고 그 왜 골랐느냐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감상도 같이 곁들이면서 그걸 왜 골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그 시에 대해서 감상을 또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시 한 시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럼 네 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거를. 네. 네. 네, 그럼 저 먼저 할까요? 저 먼저 할게요. 네. 여러분의 의견은 없습니다. 독재는 다음 정도 하란대로 해야 돼. 네. 인천 반달. 혼자 앉는 열이 적막했다. 나와 수간을 길게 놓던 사람이 있었다. 인천에서 양말 앞코에 재봉리를 하고 있는데 손이 달처럼 자주 붓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다. 나는 바람에 떠는 우리 집 철문 소리와 당신의 재봉틀 소리가 아주 비슷할 거라 적어보냈다. 학교를 졸업하면 인천에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고도 하였다. 후로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에 흰 양말 몇 켤레를 접어 보내오고 연락이 끊어졌다. 그때부터 눈에 반달이 자주 비쳤다. 반은 희고 반은 밝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왜 이 시를 골랐느냐. 이 시가 시집 제일 처음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집을 안 읽고 고른 건 아니고요. 앞에 거만 싹. 앞에 거만 싹 이건 아니고. 자, 군대를 갔다 와서 좀 반은 의무감으로, 아, 이것도 반은 또 재미로 책은 계속 손에 잡고는 있었어요, 제가. 책 자체는 손에 잡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부터가 제가 책을 아예 안 읽었어요, 그때부터는. 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한번 막 치면은 좀 하기 싫잖아요. 운동도 한번 하시면 니트를 하기 싫고 그런 것처럼 좀 책도 한번 안 읽기 시작하니까 네, 계속 맞아요. 읽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아마 반년 아니었나 그랬는데 12월에 야 토익 공부를 하겠다고 토익 책을 샀어요. 그 예스24에 샀는데 예스24에서 책 사면은 적립금으로 잡지를 300원인가 주면은 예스24에서 발간한 채널 예스라는 잡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냥 신청해서 300원 잡지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300원이면 싼 것 같아서 받았는데 토익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잡지를 읽었는데 책 서점 잡지니까 좀 책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박준신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스트셀러라는 설명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 좀 베스트셀러를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빌려서 읽었죠. 도서관에서. 그렇게 이게 근데 제일 처음 이 시집 딱 펴고 제일 처음 이 시를 읽게 됐는데 왜 이 시를 골랐냐. 이 시를 처음 딱 읽을 때 느낌이 좀 셌어요. 강렬했어요. 저는 책을 좀 오랫동안 안 읽다가 이 좀 시집을 딱 보니까 좀 흑백이던 세상이 좀 컬러로 딱 물들어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때는 표현력 좋네요. 강렬한 좀 그때 좀 희열? 뭐 짜릿함? 좀 그런 게 그런 거 말고 좀 한 감동도 밀려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처음 문장을 딱 읽으면서. 그래서 책 읽으면서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아무래도 이 제 경험적인 이유로 이 시를 골랐고요. 저는 이렇게 원래 좀 저희가 추구하는 개인적 감상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 막 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네. 여기 나오는 뭐 수관에 기계 놓던 사람이랑 뭐 반달이 같은 사람인가 뭐 이런 고등학교 배우는 것처럼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의 감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듣는 분들도 그렇게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너무 단면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긴 하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너무 깊게 생각은 안 하고 일부분만 저의 하여간 그쪽에 저는 큰 의미를 지녔으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내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 고차원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고차원적인 좀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는 아, 내용을 아예 거의 안 봤으니까 예 뭐 네,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내용을 해석하는데 급급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전부터 네, 뭐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배움으로서 좀 시를 접했으니까 저희가 막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네. 시대 역사적 시대상과 엮어서 네. 얘기해라 이런 형태가 되는 무슨 게 주의냐 자연주의 모더니즘 그게 사실 생명주의 그게 사실 그렇게 또 들었거든요. 들으면서도 아, 저 단어가 뭘 의미할까를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어렵죠. 그거는 좀 그냥 계속 많이 읽으면서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는 게 제가 저도 이제 대학교 문창과를 가디파게 했을 때 이렇게 막 선배들이랑 모여서 시품평회 하고 그럴 때면 제 동기들이랑 저는 다 그냥 고등학생 때 배운 것처럼 정말 어떤 사조냐 네, 어떤 뭐,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저. 겉만 보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선배들이 봤을 때는 엄청 우스웠겠죠. 그래서 어떤 선배는 그냥 정말 언성을 따끔하게 언성을 높여서 그런 이제 관념은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조금 순한 선배는 그런 거는 뭐 1학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계속 읽으면은 그런 고정관념이 버려질 수 있으니까 많이 읽어라 이런 조언을 해줬던 선배가 예,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저희는 근데 그런 방식을 교과과정 내내 배우잖아요. 19살까지 네. 20살까지 네. 그러면 근데 창작할 때 또 배우는 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잘못 배운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시를 배운 과정 자체가 이건 제 사견인데 네.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승호라는 시인이, 이건 좀 유명한 이야기라서 알 수도 있는데, 최승호라는 시인이 수능에 출제된 자기 시 작품 문제를 풀었는데 하나도 맞은 게 없다고 그런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만 봐도 이미 그냥 쉽게 말해서 문학 작품은 정답이 없고 각자의 읽는 독자의 수만큼 다양한 길이 열려져 있는 게 문학인데 그거를 이제 그 교과 과정에선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고정시키고 확립시키고 그리고 사조를 주입시켜야 그게 변별력이 생기니까 조금 슬프긴 하지만 예, 저는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배운 예, 근데 어떤 예. 한 가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도 여러 가지 감상을 뭐 갈래를 벗어나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가요? 그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문학을 창작할 때도 너무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은 글의 흥미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많이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독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걸 보조하는 장치들의 매력을 느끼는 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그 문학 작품을 몇십 년 뒤나 뭐 며칠 뒤에 다시 읽어봐서 이제 그 보조적 장치의 매력을 느꼈던 독자가 다시 주제를 찾을 수도 있고 주제에만 집중했던 독자들이 보조적 장치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르망님 개인 의견이니까 예, 제 개인 의견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네. 아니 저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보조장치가 뭘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해석해 온 게 거의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굉장히 겁을 주는 그런 느낌에 근데 보조장치가 정말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문학 강의가 됐는데 보조장치라고 해봤자 뭐 그냥 아 이거 일단 아니, 너무 갑시다. 이거는 너무 깊게 예, 들어가야 돼. 학문적으로 가. 너무 학문적으로.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뭐 여러분들도 감상을 네. 네 감상 얘기는 안 했죠. 지금 이상한 얘기만 하고. 네 너무 삼천포로 빠졌네. 네. 여러분들의 감상을 한번 들어보죠. 뭐 어땠습니까? 인천 반달. 단풍님. 네. 아, 겁먹지 말고. 네. 아, 앞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아,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제발. 진짜, 네. 제발. 아, 저는 전체적으로 시를, 아, 저는 시를 읽으면은 그 스토리를 막 제가 막 그려요. 이렇게, 아, 이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그런 걸 그리는데, 제일 처음에 읽다, 저기 시에서 보면은 고민이라고 했다. 그래서 고민을 들어주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앞에서 고민했고 고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이. 거기서 고민을 들어줬다. 에이, 그러니까 여기서 거죠. 뭘 알아야 되냐면은 수간을 길게 놓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간이라는 게 사실은 뭐 편지. 네,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무슨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화자가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은 성심성의껏 들어주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거 없는데 왜 이렇게 있지? 그거 어디서 아니, 있지? 잠깐만 지금 내 뭐가 이상하네. 잠깐만 그 문자 없는데 쥐가 잘못돼? 아니 저 옆을 먼저 네. 제가 할까요? 네, 목소리 잘해주시고 시끄럽다 목소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가 어땠어요, 목소리님? 아, 저는 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시를 네. 읽고 나서 인천 반달을 나중에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준비했던 시랑 이 시랑 약간 연애에 관한 그 감정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의식들을 그 시인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소개팅을 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이 시를 읽고 예. 네. 참 흑역사였는데. 왜 흑역사예요? 네. 소개팅이 잘 안 됐거든요. 아, 예. 네. 끝이 좀 안 좋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이런 연애가 관련된 시 같아서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한 특별 뭐 에피소드 인상적이었던 뭐 연애에 대한 그런 과거 그런 거를 저희 가까운 시를 가깝게 다루는 거니까 네네네 뭐 그렇지 다 연애를 해봤잖아요 그거 더 멀어지는 방법 아닌가요 뭐 시에 대해서 연애에 대한 시잖아요 이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정말 연애에 관한 시가 아닙니까 이거는 더 멀어지는 방법 같은데 뭐 연애에 대한 거라도 할 수 있고 네. 뭐 좀 더 넓게 보면 어머니랑 뭐 아들 사이일 수도 있고 아 네 뭐 자유롭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건. 멀리 있는 좀 그리워하는 사람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랑 우리가 지금처럼 카톡을 주고받는 것처럼 네. 수간을 이렇게 길게 놓았다 그러다가 그 좋아하는 여성분이 일시불 했다 연락을 갑자기 끊어버렸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네. 딱 맞습니다. 이 경험을 제가 그대로 느꼈었거든요. 그때 몇 년 전 그 흑역사 시절에 처참하죠. 그 느낌. 네. 아, 그 여성분이 참 이뻤거든요. 트와이스 채영 아십니까? 예. 네. 역시. 채영 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예 저는 네. 굉장히 미모가 좋았는데. 네. 딱 이 네. 시인이 느꼈던 그 그분은 그러면 일십 전에 양말 몇 켤레를 보내주셨어요? 채영 닮으신 분 치킨을 사줬어요 저한테 양말 몇 켤레를 저 치킨과 맥주를 저한테 사줬어요 네. 21세기에 치맥 사주는 건 엄청난 큰 네.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왜 그렇지? 제가 아 그때 뭔가 다른 문제가 제가 너무 저돌적이셨나? 연애에 대해 좀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숙맥이었구나 숙맥 카톡도 약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안 좋잖아요 뭐 상황, 약간 사람마다 다르네 조금씩 네. 조금씩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잖아요 뭐 대체적으로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잘 몰라요 아, 몰라. 잘 몰라요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나서 얘기해야지 문자로 하거나 막 맞아 맞아 쪽지로 뭐 하거나 맞아. 그런 것보다는 큰일 예. 납니다 그러면 제가 근데 그런 큰일 날 일을 비슷하게 해서 아, 그분이 또, 부담스러워서 아 그렇구나 예, 수간을 끊고 저를 떠났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다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개인적인 경험이 완전 대입이 잘 된 시였네요 네 완전 아. 네. 마음이 아팠겠네요 인천 반달 반은 희고 반은 달 같다 그 네, 좀 그 사람이 생각나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제로왕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굉장히 쉽게 읽었고 네. 그리고 참 시를 짓는 직업이라는 게 정말 아름다울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요즘에 휴대폰이랑 뭐 IT 기술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편지를 받았다는 거에 그래서 거기에 뭔가 저는 중독성을 느껴서 자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곤 하는데 특히 저는 장거리로 보내지는 편지에 좀 많이 좀 길게 놓으시는 스타일이고 감동받고 저도 장거리에서 네. 굉장히 장거리에서 편지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예. 캐나다에서 받아봤어요 나도 인도에서 어? 진짜요? 네 그러면 정말 감동이 배가가 되죠 엄청 예. 캐나다요? 예. 어디 캐나다 캐나다도 많은데도 토론토 아마 밴쿠버였을 겁니다 예. 밴쿠버는 예. 그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이 보내줬는데 와 진짜 감동적이다. 맞죠, 맞죠. 네. 저도 걸... 캐나다에서 아는 누님한테 지금... 저도 누나였습니다. 아 누님이 어 겹치나? 어? 누님이 일을 하는데 이제 책상에 유리로 이렇게 막 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리 밑에다 뭘 깔아서 넣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풍을 직접 아. 이렇게 거기 단풍나무 많거든요. 로맨틱한데. 저는 자연 그 풍경을 담은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단풍 못 받아봤습니다. 진짜 단풍. 가는 길에 익어요 단풍이. 원래 약간 노란색인 아니 노란색이 아니지. 원래 약간 초록색인데 가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바뀌면서 도착했을 때 이제 완전 빨개져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렇게 넣은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냥 누나였어요. 아, 저도 그냥 누나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누나였습니다. 일단 제일만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 네, 그래서 이것저것 또 단어들 보면은 참 이 박준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한자어도 쓰고 근데 그 한자어가 어려운 한자어고 한자어가 아니고 근데 그 한자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막 여러 가지 문장으로 풀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압축해서 적절한 시어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좀 더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도 더 주고 그리고 한 번쯤은 다들 이런 이 시 내용 같은 일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고 한번 뭔가 마음이 적적해져서 하늘을 딱 보면은 반달이 떠 있고 반달을 보면서 다시 편지들을 다시 번갈아 보고 그 사람 떠오르고 그래서 한번 보편적으로 다들 한 번씩 가지고 있는 감정을 시인이 잘 건드려서 잘 지은 것 같고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슬프게도 해피엔딩이 없어서 네. 아 뭐 이거 자체가 해피엔딩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절절한 감정이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가 네. 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마음껏 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반은 희고 반은 밝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반달이라면 네 저도 좀 그랬어요 반이 왜 반달이면 반만인 거잖아요. 그냥 반만 네. 밝은 거잖아요. 네. 반은 검은고 반은 검은색인데 반은 어두울 텐데 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네. 이랬을까요? 네. 이게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왜 이랬을까요? 그냥 반은 반달인데 반은 일단 진짜 1차원적으로 보면 반달이니까 반은 희고. 또 그 흰 부분을 강조해서 반은 밝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달인데 반은 희고 이건 진짜 뭐 눈에 보이는 반달이 희고 나머지 반은 이제 자기 감정을 달에 투영을 시킨 거죠 나머지 나머지 검은 반달 부분은 그 수관을 주고받던 그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좋아했던 마음 그런 게 이제 달에 투영돼서 저 검은색 절반 부분을 채운 게 아닐까. 예, 네, 저는 이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아 이게 인천 반달이잖아요. 시 제목이. 근데 네. 나는 일단 인천에 안 있잖아요. 그분이 인천에 있는 거지. 네. 그분의 반달은 또 희고 나의 반달은 밝았다 이게 아닐까 또 이렇게 네.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단풍님 겁먹지 마시고 감상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죠. 다시 한번 겁먹지 말고 긴장 많이 했어요. 긴장 안 한 것 같은데. 아, 너무... 장난 아니다 지금. 겁먹은 것 같아. 그냥 나온 대로 말하면 돼요. 네. 네. 저처럼 뭐 연애 이야기는 하면 되구나. 이제 내 거 할 때 막 나올 텐데. 네네. 아, 사실. 그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또 이제 목소리 네.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나도 저도 이제 그 연애의 경험에 많이 이렇게 연애 경험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억나기보다는 이제 쭉 읽어봤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앞에서 뭐 상대방의 고민이라고 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화자가 고민을 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주면 내가 설레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도 들어주고, 나한테는 별일 아니지만 상대방이 뭐, 아, 나 일하다 손이 부었어 이러면은 어떻게 해줄까? 해줄 건 없지만 고민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공감해주는 내용들이 중간까지 쭉 가다가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설레는 것 같으면서 그 기억도 나면서 같이 읽다가 양말 몇 킬레를 접어 보내오고 연락이 끊어졌다 그래요. 아, 팍 오는 거죠. 이게. 아. 차올랐네. 입심 망했구나. 입고 씹었죠? 아, 그 입심요. 있잖아요. 그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아, 저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있었는데. 아,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나는 한 번 있었는데. 아, 그게 너무 막 이게 시를 읽으면서 그 상상했던 거에서 막 몰입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상에서. 그랬던 게 되게 기억이 났네요. 인식하면 안 됩니다. 시가. 아, 뭐, 저는 반대로 시가 슬플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이렇게 들더라고요. 어, 마음 아프다. 나는 슬프자고 이 시를 추천한 건 아닌데. 네. 단순한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시집에 좀 밝은 분위기의 시가 있나요? 대부분 슬픈 시 아닌가? 꾀병이 저는 그래도 조금 밝은 그런 진짜 달콤하고 달달하고 달콤하고 들들하고 그런 시 같던데요. 꾀병이 어디 나오죠? 꾀병 난 처음에 25페이지요. 미신 얘기 나올 때. 미신이요? 네. 한 세 번째 네 번째 실린 시였는데. 미신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긴 있어요. 아, 제목이. 네. 16페이지에. 그래. 네. 하여튼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있구나. 밝은 분위기도. 일단 전반적으로 이 시집 자체가 차분해요. 감성이. 차분. 네, 다루는 감성이 차분하고 네. 나아가는 것도 뭔가 드라마틱한 게 별로 없죠. 네, 드라마틱한 게 별로 없고 이게 조곤조곤이 살금살금.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껴왔던 시들이 밝은 시가 있었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좀 여기 익살스러운 시도 한 게 있지 않았나요? 교통사고 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교통사고? 네, 시 중에 약간 이렇게 앞쪽 좀 한번 볼까요? 뒤쪽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시는 대부분 좀 뭐 슬프고 그런 것 같아요. 돌담에 네. 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예, 예. 김영랑. 김영랑 네, 시 그건. 시인의 시가 좀 밝잖아요. 네. 약간 동시 느낌도 나요. 그 시, 그 시는 그 목소리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거의 제가 느끼기에도 대체적으로 시집들이 조금 약간 차분하고 네. 아니면 우울하고 네. 그리움으로 가득하고 네. 그런 시집이 대체적으로 있다고 저도 느끼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읽은 시집 중에 김민정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거든요.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판을 했고 네. 거기 읽어보니까 되게 참신하다고 참신하다는 표현이 맞는 시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대사들 같은 시구들 네, 그런 시구들도 꽤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방금 떠올랐는데 네. 권혁웅 시인의 네. 뭐더라 권혁웅 시인 아 지금 시집 제목이 안 떠올라서 그런데 하여튼 권혁웅 시인 시집들도 좀 재밌는 시집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밝은 분위기 네. 밝은 분위기로 다음 시도 좀 슬픈 분위기죠. 네. 그렇죠. 다음 시 단풍님이 준비하셨죠? 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앓다 보면 오래전 살다 온 추운 집이 이불 속에 함께 들어와 떨고 있는 듯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날에는 길을 걷다 멈출 때가 많고 저는 한번 잃었던 길이 걸음을 기억해서 다음에도 길을 잃는 버릇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앞으로 만날 악연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미시령이나 구룡령, 큰 제이령 같은 높은 고개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보거나 역을 가진 도시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면 얼마 못 가 그 수첩을 잃어버릴 거라는 이상한 예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넣어 하나하나 반찬을 물으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손을 빗처럼 말아 머리를 빗고 좁은 길을 나서면 어지러운 저녁들이 제가 모르는 기척들을 오래된 동네 창마다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 시를 추천하셨죠? 저는 이 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상상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스토리 라인을.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가지고서 소설을 한번 제가 써봤거든요, 직접. 예. 네, 물론 이제 여기 문제가 네. 있어서 이게 과연 겁내지 말고 네,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한번. 그리고 이제 단어를 이게 단어의 느낌을 최대한 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 자체를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소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차 창작물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네. 네. 추운 반 지하 단칸방 20대 후반의 청년이 얇은 백인잎 같은 이불을 덮고 추위에 겨워하고 있었다. 이 집으로 이사오기 전 있었던 여러 행복한 추억들은 추위에 웅크린 청년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청년은 추억과 함께 힘겨워했다. 청년이 한때 살았던 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함께하였다. 그녀와 집을 향해 오는 길은 서로의 더딘 발걸음이 원을 그리며 행복함을 만들어내곤 했다. 때론 더디게 걷던 발걸음이 그 행복의 무게에 못 이겨 멈추기도 하였고 어디로 향하는지 까먹은 채 길을 잃기도 하였다. 청년은 그때의 걸음을 기억한다. 그 기억의 걸음, 걸음에 발을 맞추기도 하고 그 걸음을 따라 길을 잃기도 한다. 행복했던 그 걸음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그 걸음은 과거에 산다. 청년은 기억의 시선을 미래로 돌렸다.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 악연들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두려워하다가 도피하듯 미래의 내가 다니고 있을 꿈의 회사들을 하나 둘 읊어본다. 청년의 삶을 옥죄는 것은 하나 둘이 아니었지만 취업에 관한 이상적인 상상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생각은 악질에 속하는 것이었다. 청년은 도망치듯 책상 속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들었다. 울산, 포항, 안동. 기차 여행 계획이 빼곡히 적혀있는 수첩을 읽어내리며 그는 그곳 어디에선가 떠났다는 그 즐거움에 겨워 이 수첩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였다. 청년은 노트북을 꺼내들어 전원을 켰다. 30분 전 시켰던 배달 음식이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푸짐한 상이 노트북 앞에 펼쳐졌고 청년은 외모를 정리한다. 손을 빗처럼 말아 머리를 빗고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한다. 청년에게 사무치는 외로움을 이겨내려 시작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다. 청년은 오늘도 모르는 이들에게서 즐거움을, 행복을, 기쁨을, 초콜릿을, 풍선을, 그리고 별을 받는다. 그 새벽의 동네는 청년의 불빛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됩니다. 오, 와, 예. 이게 무슨 어떤가요? 오, 아, 굉장한데요? 왜 네. 왜 감탄하지? 난 웃긴데. 아, 이런 반응 좋아요. 재미있으라고 어떤? 아, 저는 굉장히 예, 정말 감동적으로. 오, 정말. 아, 예상치 못한 반응. 아, 이거 극찬인데 이거 완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 네. 그래요? 어, 되게 신기하네. 네. 이게 시가 시에 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연장선상으로 네. 이렇게 끌어낸 거거든요. 굉장한데요, 진짜.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혼자 밥을 원래 시에서 보면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넣어 이렇게 사실은 시에서 전화를 넣는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약간 21세기적으로 들고 와서 이제 저희들 이제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 방송의 시대인데. 네, 맞아요. 예, 그 개인 방송이라는 소재를 이제 전화 대신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써봤는데 그게 특징적이고 나머지는 뭐 쪽에 이렇게 있죠. 사실 이 시 주인공이 쭉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긴 했어요. 근데 취업에 실패했어요, 이 청년이. 약간 저희들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일 수도 있죠. 그런 청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네. 그 단칸방 지하에서 사는 청년이 이제 전 여자친구와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만 걔를 더 짓누르는 것이 취업이 되지 않는 큰 현실의 큰 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더욱더 그게 더 악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잊으려는 듯한 듯 도피한 곳에 도피하면은 이제 그곳이 이제 상상 속 세상이고 그 상상 속 세상에서 자기는 기차 여행을 떠올리고 기차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꿈의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더 처참하죠. 오히려 그 거기서 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 살다가 개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잊기 위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그는 개인 방송을 했고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응원과 즐거움을 얻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제 감상평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좀 그렇죠. 단체인 거네요. 이거 그렇죠. 오히려 먹방 BJ. 네. 먹방이니까. 오히려 개인 방송의 약간 어두운 이면을 좀 드러내기도 했어요. 어둡지 않은 것 같은데. 상상력이 그래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단풍님이. 그래요. 다른 분들은 제르망님 어떠셨어요? 이 소설 말고 시. 시요? 네. 소설도 괜찮아요. 소설도 저는 괜찮게 들었고 참 이것도 이 시도 참 이미지를 선명하게 정말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박준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그쵸. 딱딱 뭐라 해야 되지? 정말 소프트 아이스 잘 이어서 네, 네, 좀 정말 잘 이어서 코스 요리를 먹는 기분이죠. 그렇죠. 식구 자체가 네, 흐름 자체가 시 그런 분위기도 전혀 들쑥날쑥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이 시를 일관된 분위기로 이렇게 이끄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순간 한번 느끼고 지나칠 그런 감정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 순간의 감정들과 이런 찰나의 감정들을 포착을 잘해서 이런 말이 또 꼬이네요. 네, 포착을 잘해서 이분이 포착을 잘해서 이렇게 언어로 네. 표현을 한 다음에 남들에게 읽히게 해서 감동을 주는 행위 저는 거기에서 정말 큰 점수라기보다는 정말 큰 박수를 네. 쳐주고 싶어요. 네. 네. 그렇군요. 위험했습니다 방금. 네. 점수를 이게 고정관념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목소리님은 어떠셨어요? 눈을 감고 저는 이 시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예, 잘 뭔가 바로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른 것 같았고 그래서 되게 그 일부분에 좀 많이 뭐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이 좀 가슴이 좀 사무치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한테 막 네. 전화해가지고 반찬 물어보고 아니 뭐 먹어 이런 같이 밥 먹는 것처럼 네. 되게 마음 아프죠 이 연 자체가 현실을 네. 대입해 보면은 네 이거는 현대인들이 좀 많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보편적 감정인데 좀 외로웠어요 이 시가. 아 맞습니다. 네. 외로움이 주된 그 왜 외로웠냐면 좀 생각해봤는데 추운 집이라고 단어도 제 처음에 제시가 되고 그리고 막 아까 또 목소리 말씀하셨듯이 전화 통해서 같이 밥 먹는 느낌을 낸다거나 뭐 끝에 마지막 쪽에 가서도 뭐 모르는 기척들 이런 게 나 혼자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외로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또 그거 말고도 좀 전 애시를 또 우리 얘기해야 되니까 단풍님 골랐으니까 막 여러 번 읽었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건 계속 예, 한 년에 계속 눈이 갔어요. 전 한 번 잃었던 길의 걸음을 기억해서 다음에도 길을 잃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연애 계속 눈이 갔어요. 이걸 보면은 좀 막 가슴이 좀 간질간질해요. 이 문장을 읽으면은 왜 그러면 나도 막 이렇게 전 이걸 한 번 잃었던 길을 좀 잘못된 인생이 잘못된 선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 잘못된 선택을 계속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이게 또 단면적으로 너무 또 내 경험만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닌 것 같았다가 또 이해했던 건 맞는 것 같았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좀 간질간질했어요 이게.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네. 그리고 또 그 고통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랑을 또 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랑 조금 비슷하네요. 하여간 인생에 좀 잘못된 선택을 네. 또 다시 하는 느낌? 저는 근데 사랑한다는 게 좀 잘못된 선택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앞에 그 앞부분 그 연 앞부분을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날에는 네. 길을 걷다 멈출 때가 많고 해서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 네. 면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부러 내가 들어서는 거다. 그러니까 길을. 예, 그냥 그 당시에 길을 잃었던 이유가 그거죠. 사랑하다가 사랑하다가 그냥 진짜 그냥 1차원적으로 길을 잃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길을 잃었던 그 기억이 더 아름다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잃으면은 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같이 길을 잃고 이제 어디 부시로 가 부시요? 숲을 숲으로 가서 아. 이제 여기 갈대숲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 네, 기억 알겠습니다. 아, 예. 수위 조절을 좀. 아. 시간 좀 외롭죠?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외롭네요. 네, 다들 외로우신 분들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외롭죠. 다음 시간 외롭죠.